Everybody sing a song. Follow me and sing this song. Feel the rhythm, let it flow. Follow me and sing this song. Everybody sing a song. 많은 욕을 비치는 지혜와 때로는 내가 속해 있는 이 세상과 이 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나를 만들고 Fly me high, fly me to the sky. Take me to the highway, lead me to the sky. 내가 가는 이 길이 잘못된 건 아닐까 하는 생각 따위는 접고 가야 하는 걸까. Fly me high, fly me to the sky. 내 시작이 바보 같은 발음이 소중해 미쳐 노래하고 아픈 미래 슬픈 고통 두렵지 않고 참았네 보기 않고 더 높이 날 수 있어 Flying high 하늘 높이 이 세상을 바라봐 I'm singing 모두가 날 꿈꾸도록 매일 밤 기도하고 소리쳐 노래해 그 꿈들을 찾겠어 훨훨 날아가겠어 Let me dream Let me sing my dream Follow me and sing this song.